만수리 언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아라키 사카에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 김종일 주의 연구 대표단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올레그 최스트노브 세계보건기구 부총국장과 일행이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